HUBS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 척척 박사도 척척 석사도 심지어 척척 학사도 아닌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임세윤입니다. 아, 아름다운 화요일이에요. 월요일은 잘 이겨냈고 오늘 하루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만 버티면 금, 토, 일, 3일이나 쉴 수 있어요. 작년에 비해 공휴일이 없던 올해라 이 연휴 기간이 너무나도 귀한데요. 여러분, 어린이날에 뭐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영화 보기? 공원 가기? 스포츠 경기 직관 가기? 아, 상상만 해도 설레는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 계시는 학우분 왜 울상이신가요? 아, 그래도 연휴 전 남은 3일이 너무나도 버겁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척척 대학생이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드릴게요. 드디어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았던 시험기간이 끝나고 척척 대학생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제가 그리우셨나요? 오전 수업을 갈 때나 점심 먹으러 갈 때 재미난 발명 스토리와 즐거운 음악이 없어서 허전하진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쉬는 동안 더 흥미로운 발명품들을 연구해 왔으니 기대하시라고요. 조이의 안녕.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조이의 청량한 목소리에 너무 뜨거워서 태양을 피하고 싶던 마음도 몽글몽글 긍정적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조이 효과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발명품 주제를 뽑아보실까요? 으차! 네, 아주 좋아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첨단 기술입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끈 기술이라 어떤 것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요? 아, 네, 정했습니다. 저의 힌트를 들으면서 어떤 첨단 기술일지 함께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 저는 이 발명품이 없으면 초조해집니다. 이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갈게요. 대한민국은 이것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명하죠. 게다가 어느 곳에서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서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좀 우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초코파이, 엄마손파이, 애플파이와 이름이 비슷한 발명품입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한 힌트가 된 것 같은데요. 모두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할게요. 오늘의 발명품은 윤종신의 와이파이. 끝을 봤어. 혹시 나는 없어서 흔들리는 네 마음일까 봐. 멈춰버린 시간들 비굴했어. 가끔 떠오른다고 네 소식 찾아보기도 했어. 단호한 이별은 내가 보인 마지막 겉멋일 현실을 꾸며낸 채 끝을 미루고 애써 침착했었지. 못다한 그리움의 소행일까. 불순이 소식 들리면 난 모든 가능성에서 도망 나왔죠. 먼 곳에 마음을 옮기고 더 좋은 사람 만나라 말 못없게 여겼던 나도 차츰 공감이가 뭐 별 수 없더라고. 너무 걱정 마. 네가 그럴싸한 개자식이 되고 나면 말이야 우리 무난한 이별을 맞게 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벗어나야 풀리는 거리의 와이파이처럼 널 끊어버리겠어. 전 애인만큼이나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어디에서나 통하는 주파수, 바로 와이파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모두 마치셨나요? 2000년대생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기술이지만 사실 이 와이파이는 발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에 도입된 것은 더더욱 최근이랍니다. 이렇게 친근한 와이파이, 누가 발명했는지 같이 상상해 보실까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온화한 웃음을 가진 중년 남성 과학자? 야무진 표정의 안경을 쓴 젊은 과학자? 다 아니고 백설공주를 닮은 미모의 젊은 여성이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네, 와이파이의 발명가는 바로 할리우드 배우 헤디 라마르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어린이와 시민들이 탑승했던 영국 여객선이 독일군의 어뢰에 맞아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디 라마르는 이에 크게 안타까움을 느꼈고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독일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피아노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번뜩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음표가 계속 변하는 피아노 악보에서 영감을 얻어 주파수를 계속 변화시키면 적함에게 통신을 들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 것입니다. 지코의 천재. 있어 보여 멋있어 보여 What's going on guys? Hello 있어 보여 멋있어 보여 I put it all in the music 있어 보여 멋있어 보여 More time to get it right 있어 보여 멋있어 보여 Fancy television I show in my bro 밥 사기 진짜 약속도 펑크네 go 작업실로 길 가다 Orange lights 두 겹의 컵에 탄산수 가득 채우고 Let's do it something I get your gonna get your 자기거나 퇴근길 내 모양으로 할 수 있지 오늘 컨디션별로 다 뭐라도 걸려라는 심정으로 던져 영감에 믿게 From movies, books, music 문화 벽대처럼 더듬어 거듭먹 때린 내 모든 작품들 전어머 in 투출한 척 용수는 멍청이까 건조해진 머리를 쥐어짜고 있네 수고스러운 평론을 준비 중이라면 너도 이 새끼야 난 작업 당시에 충분히 내가 병신임을 체험해 이 새끼야 있어 보여 멋있어 보여 Well I don't think so you fools 너희처럼 I'm also no more That's why 음악은 어려워 있어 보여 멋있어 보여 Well I don't think so you fools There's a lot of trouble behind 추측하지 마 이건 자기 비하 상만 하다 하루 통째로 날려 스트레스 받을 틈도 없어 한숨은 하품할 때 몰아쉬 진네이저도 멋집던 놈의 과감한 터치 눈 없고 요령만 잔뜩 터득한 걸 야 화가와 작가 연기자와 음악가 다 빚쟁이 처지 작품을 독촉받아 작법을 언제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 무지한 게 때론 창조적인 거 알아 우아한 백조의 바른 악자 같이 무르죠 현재 내 모습 같아 독특한 발상 그래 creative body였 고통 속에 피우는 예술 감각 나 자체를 장르화 시키는 게 빠르게 앨범 단위로 믹스돼 막 찍어내던 대로 이 또한 음악인의 자세고 김광석의 경례 Still inspired by 김성재 있어 보여 멋있어 보여 Well I don't think so you fools 너희처럼 I'm also no more That's why 음악은 어려워 있어 보여 멋있어 보여 Well I don't 그렇게 세상에 탄생하게 된 헤디 라마르표 주파수 기술 일명 주파수 호핑 기술이라고 합니다. 무선망에서 데이터 통신에 쓰이는 주파수를 일정한 함수에 따라 바꾸면서 통신하는 기법이죠. 하나의 주파수로 신호를 전달하면 적이 그 주파수를 찾아내 교란할 위험이 있지만 주파수를 여러 개로 분산시키면 적군이 이를 알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해결책이네요. 헤디 라마르는 이 획기적인 기술을 바로 특허냈지만 바로 무기 제작에 활용되지는 못했어요. 미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틀에 맞지 않는다 등의 핑계를 둘러댔죠. 거기다가 여배우의 발명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라는 식으로 무시하기도 했고 그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자 연합군에 적인 오스트리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허 자격마저 몰수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주파수 호핑 기술은 이후에 와이파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됩니다. 하첼레레이의 Tonight Tonight. She's a California dime, but it's time for me to quit her. La la la, whatever. La la la, it doesn't matter. La la la, oh well. La la la, we're going at it tonight. How could I fake it? It's alright, alright, tonight, tonight. I woke up with a strange tattoo. Not sure how I got it, not a dollar in my pocket, and it kinda looks just like you. Mixed with Zach Galifianakis, huh? La la la, whatever. La la la, it doesn't matter. La la la, oh well. La la la, we're going at it tonight, tonight. There's a party on the rooftop. Watch how good I'll fake it. It's alright, alright, tonight. Drop the beat down. It's my party. Dance if I want to.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입성 스타이자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한 레디 라마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녀의 삶은 한편의 영화에 가깝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어요. 10대 시절부터 독일 체코 영화의 주연을 맡으며 유명세를 얻기도 했죠. 19세에는 13세 연상의 프리드리히 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부자 무기상이었던 만들은 무기 산업 관련 과학자, 기업가들을 자주 집으로 초대해 모임을 열곤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시계를 분해해 재조립하기를 즐길 만큼 과학과 수학에 관심이 많던 라마르는 자연스레 무기 기술에 흥미를 갖게 됐죠. 무기 전문인들과 자주 대화한 덕에 앞서 소개드린 주파수 호핑 기술을 만드는데 수월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남편 만들의 집착이 심해지고 파시스트적 인간이 돼가면서 라마르는 점점 환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그녀는 탈출을 감행합니다. 본인과 닮은 하녀의 옷을 바꿔 입고 한밤중에 창문을 통해 도망갔다고 해요. 그 후 라마르는 미국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죠. 진짜 영화보다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네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디슈납스 ED. 다시 돌아온 디슈납스 ED 타임. 술주정 마냥 우습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를 이야기해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한 외국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다 싶었는데요. 친구가 한국에 와서 가장 이상하고 신기했던 것이 바로 PC방이래요. 건물 지하에 공간이 있고 수십 대의 컴퓨터가 다닥다닥 붙어서 PC게임을 하고 있는 광경이 너무 재밌으면서도 황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컬처 쇼크를 불러일으키는 PC방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이버 인터넷 역사 박물관에 따르면 최초의 PC방은 1988년에 등장했습니다. 홍대에서 처음 창업돼서 전자카페라고 불리던 이곳은 16비트 PC 두 대에 전화선을 연결해 PC통신을 즐길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카페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커피나 음료를 즐기며 사교 공간으로의 활용도가 더 컸어요. 지금의 PC방 같은 시설은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컴퓨터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인기와 함께 폭발적인 유행기를 맞았다고 하네요. 요즘은 어떤 게임이 인기가 많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세븐틴의 손오공. 저는 의심이 많은 타입이라서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 몇몇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깊디 깊은 바다 위에 커다란 배가 뜰 수 있는 것, 선 없이도 5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의 목소리까지 전달하는 전화기술 등등. 현대사회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중 와이파이도 하나의 믿기 힘든 신기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디가 없었다면 구글도 없었다. 구글이 헤디 라마르의 101번째 생일을 기념해 만든 영상 속 한마디인데요. 생각해보니 암흑같던 팬데믹 시절에 와이파이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곤란했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오늘은 지구에 없어선 안 되는 기술로 자리 잡은 와이파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궁금한 발명품이 있다면 HBS 인스타그램으로 문의주세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여기는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김민주, 저는 해설가 임세윤이었습니다. HUBS